우리나라 여성들의 행복상에 대해서 러시아의 따스통신, 세네갈의 라디오방송, 웬남의 인터넷통신 전지가 소개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지난날 일제강점하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한탄하며 눈물 짓던 조선 여성들이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연대기들마다의 시대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려오며 보람찬 삶을 누려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 중시 정책의 우월성을 광범위 소개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 속에 일도선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은 모든 생활 조건이 훌륭히 갖춰진 여성 노동자들의 사랑의 궁전이고 행복의 집이라고 출판 보도물들은 찬양했습니다. 도이칠란드 반제연단과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도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조선 어머니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최상의 경제에 이루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글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